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달려오셨습니까? 우리 2017년 올해 교회의 주제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뭡니까? 왜 저한테 반말을 하고 그러십니까? 막 저한테 너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복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 너는 복이 될지라,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우리 좌우에 인도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혹시 뭐 기분 상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나는 못 참겠다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는 복이 될지라, 올 한 해에 저희들의 주제의 말씀인데, 2017년 한 해 동안 달려가는 동안 그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세상 가운데 복된 존재로 늘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모든 만들어진 물건은 지은 것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누군가 만들어야, 지어야 물건이 되지요. 이 앞에 있는 컵이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 턱 생겼다 이렇게 말하면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이건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은 분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여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안에 뭐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적혀있진 않지만 메이드 바이 갓, 하나님의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희가 옆에 분을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우리 인사하실 때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걸작품이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살면 살수록 이 사람이 얼마나 걸작품이냐, 이 자꾸 묵상이 많이 돼요.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제 오래 자꾸 익숙해지다 보면 그 놀라움이 자꾸 이렇게 감해지게 되는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걸작품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 이 세상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서게 하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또 교회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것이 영성이요, 믿음인 줄로 압니다. 저희가 늘 옆에 있는 분을 보면 아이고야 쫄작품이다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날마다 이게 참 이게 걸작품이구나, 걸작품을 나의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런 믿음을 늘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AI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조류독감이 있고 AI 조류독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공지능을 또 AI라 그럽니다. 저희가 2016년, 2017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 두 가지 AI가 이 땅에 크게 부각이 되고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인공지능 AI가 연구실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AI가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 사람과 함께 삶을 함께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영역 속에 이제 AI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길을 찾아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청소하는, 집을 치우는 거라든지 이런 일들도 이제 인공지능이 맡아서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일들, 항공기를 실제로 정비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사람의 몸에 있는 암세포, 우리 질병을 진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일들도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뉴스를 다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그 이세돌 기사와 함께 대국을 벌였던 무슨 고등학교였습니까? 알파고등학교. 알파고가 최근에 그 한국과 중국에 있는 그 바둑 1위들, 한국의 1위, 중국의 1위를 연쇄적으로 격파하면서 이 뛰어난 바둑의 천재들을, 국수들을 60명이나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세돌 기사는 역사 속에 알파고를 이긴 마지막 사람으로 역사 속에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음성을 듣는 그 능력을 가리켜서 인식률, 음성 인식률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사람이 사람의 음성을 들을 때 95%, 96%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서로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공지능이 사람의 음성 인식률이 95%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기계가 바로바로 사람처럼 응답하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미국에 있는 IB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인공지능 의사를 만들었습니다. 닥터 왓슨이라고 하는 의사인데, 두 달 전에 인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이 왓슨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 우리 인간 의사가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닥터 왓슨, 인공지능이 사람의 암을 진단하는데, 사람이 한 달 이상 의사들께서 일주일, 2주일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처방해야 할 그 일을 이 닥터 왓슨은 얼마만에 하냐 하면 한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수천만 편의 논문을 다 이렇게 설치를 검색을 하고, 그리고 이 인간의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다 이제 검색을 해서 이 사람에게 맞는 처방을 몇 분 만에 내린다고요? 10분 만에 내린다. 뭐 그 정도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천의 이 병원에 이제 환자들이 찾아오는데, 이제 사람 의사 선생님도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고 이 기계도 처방을 내리는데, 이 환자들이 이제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구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이 닥터 왓슨 말을 듣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고. 그래서 사람, 우리 인간 의료진들과 이 닥터 왓슨 사이에 서로 다른 처방을 내릴 때,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의지하려고 이미 인천에서 지난 85건, 두 달 동안 85명의 암 환자들을 진단했는데, 이 환자들이 다 왓슨의 처방을 따르겠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니, 인공지능 닥터 왓슨이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난한지, 이 사람이 마음으로 어떤 불안을 느끼는지, 이 사람에게 어떤 내면적 문제가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외적인 통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수치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한 인간에 대한 깊고 깊은 면을 다 들여다보지 못한 채 인간적인 기계적인 처방을 내린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환자들 중에 너무너무 가난한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이 왓슨이 처방하는 처방전을 받아봤더니 너무 고가예요. 도무지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처방을 내리니까 이 사람은 이 처방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과 인간의 처방의 차이점으로 이번 두 달 동안 저희들 앞에 드러나게 된 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일단 병원에 가면 그 사람이 뭘 살핍니까? 안색을 살피잖아요. 이 사람이 얼굴이 어떤지, 혈색을 살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무엇에 불안해하는지,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해서 이 사람을 향한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기계는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정보만 딱 넣으면 정보에 의해서 기계적인 수치를 가지고 그냥 처방만 내리다 보니 여기에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36.5도라고 하는 체온을 가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의 감성과 인간의 내면적인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존재만이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정말 고칠 수 있는 한 분야로 새롭게 좀 발견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아무리 거세게 발전한다 할지라도, 또 기계가 아무리 이렇게 인공지능이 더 많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계가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뭐 닥터 왓슨 아니라 할아버지 왓슨이 와도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먹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으신 사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남겨놓으셨습니다. 앞으로 아마 저희 집이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든 이제 AI가 이제 한두 대씩 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얘가 말을 안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빨리 벽으로 달려가셔서 코드를 뽑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길을 못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얘가 어떻게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처럼 AI가 정말 할 수 없는 것이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이 은혜의 일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절대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인데, 테레사 수녀께서 자기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이제 그 공동체에서 함께 일할 사람을 인터뷰하고 면접하고 채용을 하는데, 간단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진 후에 거기에 답변을 하면 그 공동체의 식구로 받아줬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당신은 잘 웃습니까? 물어봤대요. 두 번째가, 당신은 잘 먹습니까? 세 번째가, 당신은 잘 잡니까? 이 세 가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면 그 공동체의 식구로 받아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웃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잘 웃는 사람이, 늘 어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쁨을 표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잘 먹는 사람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잘 못 드시는 분은 빨리 산으로 가셔야 준비해야 될지 몰라요.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못 해야 돼요? 잘 자야 됩니다. 너무너무 간단한데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오늘 저한테 남아서 기도받고 가십시오. 이 세 가지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내 가슴 속에 기쁨이 올라와야 돼요. 내 가슴 속에 늘 음식에 대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늘 내가 안식 가운데 잘 때 이 잠자는 자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자는데 밤에 12보다 더 깨는 분은 저한테 기도받고 가십시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무시는 것, 그리고 먹는 것, 그리고 웃는 것, 여기에 온전하면 그 영이 얼마나 복된 영이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희가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이 함께 먹는 것,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세 번 인자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세 번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나님이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랜섬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옴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데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인자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두 가지, 섬김을 가지기 위해서 또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복음서에서 인자가 왜 이 땅 가운데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오심의 세 가지 목적입니다. 섬김과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이 근본적인 기본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음식을 사람들을 초청하셔서 먹고 마셨는고 하니 사람들이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쭉 읽어나가 보시면 그 복음서의 한 대목 속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논쟁한 대목이 나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뭐 이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하는데,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 별명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지었는가 하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이렇게 덮어 씌워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혹시 저들 중에 포도주 즐기는 분은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유의 지금 삶을 살고 계시니까. 근데 먹기를 탐한다 그랬거든요. 포도주를 즐긴다, 이것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삶의 중요한 사역의 자리마다 죄인들, 서기 죄인들, 특히 세리나 혹은 창기나 버려진 사람들을 그 상에 초청하셔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게을리하지 않으셨다. 복음서는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마다 늘 식탁을 함께 하셨어요. 그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하셔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생명을 살아가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식탁 위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 묵상을 합니다. 이 땅의 인구가 70억이 넘는다. 75억. 이게 통계가 정확치 않으니까 80억 인구가 넘고, 여러분, 이 땅의 동식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모든 에코시스템, 이 모든 생태계 안에 생명들이 자기의 먹을 것들을 매일같이 공급받고 그것을 먹으며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 한 가지만 묵상해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먹이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에 대한 전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섭리하셔서 이 땅을, 이 에코시스템을 움직이고 계신데, 날마다 그 은혜 앞에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식탁을 마주할 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좀 이상한 분들이에요. 이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섭리를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 식사하실 때는 2017년은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자녀들과 함께 밥을 드실 경우에는 반드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상을 받으시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늘 작은 것 하나 가지실 때에도 뭐 오병이어 마찬가지잖아요. 높이 드시고 축사하시고, 이게 축복하셨다는 말이거든요.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떡을 나누었으니까 늘 작은 식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신앙의 근본적인 일이요 귀한 일이냐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먹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못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염려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거든요. 제가 저희 어머님 보니까 옛날에 정말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녁쯤 되시면 내일은 또 무슨 도시락 쌀까, 이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저희 어머님이니까 애들 도시락, 조카, 그러니까 이 그 뭐라 그래, 시누이들 도시락까지 다 싸셨는데 이거 싸시다가 평생을 다 보내신 것 같아요. 늘 그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먹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의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낙담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집에 찾아오셔서 그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갈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잔치가 끝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낙심하여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하여 상을 베풀어 주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상에 참여하는 자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심령 속에 뜨거움의 영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이죠.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밤새껏 고기 잡으려고 했으나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 내려라 말씀했더니 그물 던졌고 거기에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제자들이 그 물가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숯을 피워놓으시고 그 숯 위에 떡도 구워놓으시고 물고기도 구워놓으셔서 함께 제자들에게 그 상을 베풀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마지막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의 만찬, 라스 서퍼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 상을 베푸시고 제자들 초청하셔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늘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마실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총, 주님의 능력과 사랑 속에 함께 들어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능한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 속에는 식사의 교제와 초대가 많은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뭐 교회는 매일 모이면 먹고 마시기만 하냐, 뭐 그런 흉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 교회는 원래 먹는 곳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당시의 역사 문헌들을 읽어보면 그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했던 총리들이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상한 그룹들이 나타났다나. 이 사람들은 낮에 모이면 함께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노래하고 함께 어떤 식사를 한대. 그게 성찬이죠. 그리고 다 흩어지고 나서는 저녁때가 되면 또 모여서 또 애찬을, 또 어떤 식사를 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먹고 마시는 공동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너네 교회는 맨날 먹고 마시냐 그러면 맞다, 우리 교회는 먹고 마신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정말 먹고 마시는 게 맞아요. 원래 식사는 교회 모임의 상징이었습니다.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먹는 것입니다.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2017년 우리 선교 회장님들 계시죠? 아마 1, 2, 남, 뭐 3 이렇게 남선교회 각 회장님들, 임원들이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올해는 다른 사업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회원들 많이 초대하셔서 식사 교제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좀 작다, 그죠? 올해는 무조건 많이, 다른 것도 복잡한 거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사업을 뭐 많이 하려고 그럽니까? 함께 한 상을 마련해서 함께 초청하여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 원래 이것이 믿음의 교회의 상징적인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요즘 신조 가운데 혼밥 혼술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혼자 밥 먹는 사람들, 그리고 혼자 술 마시는 사람들, 이런 뜻이 혼밥 혼술. 근데 이 인구가 점점점 늘어나서 지금 우리 인구의 약 27%, 28%가 됐다 그래요. 여러분, 점점 혼자 밥을 먹다 보니까 외로운 늑대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질병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술은 얼마나 뛰어난지, 또 이런 사람들을 위한, 혼밥하는 사람들을 위한 또 밥을 또 만들어서 팔아요. 이걸 권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저희가 정말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은혜를, 그 은혜의 깊이를 알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재단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저희가 그림을 잘 아실 텐데요. 그 말씀 속, 그 그림 속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근데 그 그림은 사실은 어찌 보면 반쪽짜리 그림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의 마지막 자리에는 가룟 유다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가룟 유다는 처음 성찬이 베풀어지던 그 자리에만 참여한 이후에 요한복음 13장에 의하면 저는 한 조각 떡만 받은 채 어둠 속으로 나갔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상에 참여하지 못한 겁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의하면 함께 그 자리에 받았던 자는 축복의 잔이라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그 상이 얼마나 복된지, 약속 있는 그 상에 참여할 때 그 그릇, 그 상, 그 자리 축복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받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홀로 나아가 마귀에 사로잡혀 자기의 어둠의 일을 행했다라고 복음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베푸시면서 하신 새 언약, 새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새 언약, 새 계명이라고 하는데요,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받지 못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 상에 남아서 먹고 마셨던 자들, 축복의 잔에, 축복의 그릇에 참여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새 계명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오늘 본문 속에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속에 이 함께 먹고 마시는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죽으심과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상에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것도 성도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먹는 것 자체, 음식 자체에 관심이 많다 보니 먼저 온 자들이, 부유한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먼저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 그 자리에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은 그 상에 참여하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또 포도주를 일부분의 사람들만 많이 벌컥벌컥 마시다 보니 어떤 사람은 그 상에서 취한 사람들까지 나왔다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가운데에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저희들에게 권고하는 바가 몇 가지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나는 이것을, 이 먹고 마시는 것을 주님께 직접 받아서 너희에 권하노니,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너희가 함께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까지 너희 먹고 마시는 거룩하고 따뜻한 생명의 일을 그치지 말고 늘 계속해서 해나가라, 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실 때마다 자기를 살펴서 이 음식에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몇 가지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지켜도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상만을 가져와 욕심 부리니까 이 땅에 죄가 더 깊어져서 이 땅에 이만한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임재하심을 기억하고 자기 몸을 살피고 이것을 끊임없이 함께 받을 때마다, 함께 먹고 마실 때마다 가정에서 주님을 기억할 수 있고, 여러분 교회가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할 수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 기억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밥 먹을 때잖아요. 밥 먹을 때 문득 떠오르는 그 사람, 그때 그 사람 그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 사람이 그 상에 참여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늘 밥상 앉아놓고 계속 기다리시라, 그 말씀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함께 먹고 함께 마실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너희가 만들어 나가면 너희의 가정이, 너희의 교회가, 너희의 나라와 민족이 너희가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33절 말씀에서 식사의 정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 자체에 빠져 탐욕의 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위계 질서에 사로잡혀서, 로마 사람들은 위계 질서에 철저히 상을 받았습니다. 제일 권력 있는 사람이 제일 가운데에서 누워서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 아시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신분이 다른 사람은 절대 그 상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분이 다른 사람과 식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대. 세리를 초청하시고 창기를 초청하시고 버려진 자들 초청하셔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구원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에 참여했던 사람들, 세리, 삭개오 같은 사람은 그 상에서 회심과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 저는 먼 데서 변화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 먼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빠뜨릴 수 없이 우리가 늘 행하나가는 일상의 가장 근본적인 일, 가장 기본적인 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그 상을 주님 안에서 나눌 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